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라고 엘버트 허버드는 말하며, 20대인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코코 샤넬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은 과감하지 않은 당신을 모험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나이 든 얼굴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의 분홍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논어는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을 즐겨라 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아내는 그 얼마나 어진가, 밥 한 공기에 물 한 바가지를 먹고 누추한 집에 살며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근심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안회의 성품은 정말로 어질도다. 우리는 물질 생활이 생체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속적인 인간은 가난에 부딪히면 자포자기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총명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송나라 선종 희영 7년 가을, 항주 통판으로 있었던 소동파가 밀주 지주로 부임하게 되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하늘에는 천국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항주는 북송시대부터 편리한 교통과 경제적 부유함 때문에 살기 좋은 곳으로 꼽혔다. 이런 항주에 비해 밀주는 교통이나 주거, 자연환경 모두 낙후된 곳이었다. 게다가 소동파가 부임할 당시 밀주는 계속되는 흉년으로 도둑이 기승을 부렸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구기자나 국화로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었다. 사람들은 당연히 소동파의 생활이 힘들 것이라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소동파는 오히려 살이 찌고 그 많던 백발도 검게 변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소동파가 말했다. 나는 이곳의 순박함이 좋다네. 그리고 여기 사람들 역시 나의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나는 한가할 때는 화원을 가꾸고 물이 새는 지붕을 수리하곤 한다네. 우리 집 북쪽에는 오래된 정자가 하나 있는데 조금 손을 본 후부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지. 그곳에 가면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거든. 남쪽을 바라보면 마이산과 상산이 희미하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초야에 응거하고 있는 군자 같지. 동쪽의 노산은 진나라의 노우가가 돌을 깨우친 곳이라네. 또 서쪽으로 보이는 목릉관은 마치 성곽과 같이 생겼는데 사상부와 제나라 황공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 하다네. 북쪽으로는 유화를 굽어볼 수 있지. 그곳을 바라보면 한신의 위대한 업적과 비참한 운명이 함께 생각나지 뭔가. 그 정자는 높고 조용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네. 그래서 사계절을 불문하고 언제나 그곳을 찾아간다네. 정원의 야채와 과일을 따고 연못의 물고기를 잡으며 고량주를 빚고 밥까지 지어 먹을 수 있는데 그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듯 소동파는 인생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여유가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청나라의 오경제 역시 살아생전에 크게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지만 가난을 탓하며 고귀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삶을 즐겼던 인물이다. 연달아 과거에 낙방한 오경제는 더는 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제자를 양성하며 풍자소설 유림외사를 썼다. 그는 결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거나 가난한 삶을 비통해하지 않았다. 오경재는 겨울에 손이 얼어 글을 쓸 수 없게 되면 친구들을 불러 달리기 시합을 하곤 했다. 달리다 보면 몸이 따뜻해지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는 또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글쓰기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오경재의 나이도 어느덧 황혼에 접어들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흥이 가시지 않아 몇 잔을 더 마시고는 잠이 들었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유품을 정리하던 친구들은 오경재가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을 마련한 친구들은 영정을 양주에서 남경으로 옮겨주고 그를 청량산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그였지만 누구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시대의 인재, 오경재는 고귀한 품성과 대단한 재능을 갖추었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는 유림회사를 통해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다. 비록 공공할지라도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해 삶을 즐기라는 인생론을 말이다. 숭고한 이상을 쫓으면 그때부터 세상의 범민에서 자유로워지며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괴롭거나 가난하거나 힘들고 위험할 때에도 진정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지이기도 하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즐거웠던 하루였길 바라며 안녕.